My baby girl, can you hit it? Listen up, yeah. Alright, alright. Yeah, that's me. It's your man right now, right here. 잔한 내 맘 그대 하나만 안고 있어. One and only 내 맘에 너만이. 우리 같이 이대로 yo. 괜찮아 화장을 안 해도 남들처럼 비싼 옷을 안 입어도 밥을 먹을 때 식성은 달라도 가끔 너의 볼에 맞불이 묻어도 힙합을 안 좋아해도 나보다도 요리 같은 거 잘 못해도 사랑한단 말을 아껴도 나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랑했어도 Baby girl in the listen no 너만 내게 있으면 내 손만 잡아주면 나는 아무 상관없는 girl 그래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네가 없으면 난 길 잃은 고아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너와 Everything's gonna be alright 잔한 내 그대만 함께 있으면 어디라도 하루 종일 나는 네 생각만 하는 girl 내 품에 안겨봐 그대가 쉴 수 있게 너와 함께 남의 모든 오케이 이젠 기대 날 넓은 어깨 Verse 2 괜찮아 휴가도 못 가도 세차 하자마자 소나기가 내려도 나도 모르게 나이만 먹어도 아직 이 나이에 집 하나도 못 사도 가사가 잘 안 나와도 이런 멋진 노래 선물해준 이현도 사랑한다고 내가 더 자주 말해도 가끔 나도 옛사랑이 생각나도 Baby girl 이제 listen up 너와 함께 있으면 내 손만 잡아주면 나는 아무 걱정 없는 girl 모든 아픔 내가 짊어질게 너의 슬픔 대신 울어줄게 너는 내 품에서 웃어줄래 Everything's gonna be alright 잔한 내 그대만 함께 있으면 어디라도 좋아 난 갈 수 있어 That's right. 잔한 내 맘 그대 하나만 담고 있어 내 맘속에 no no Baby always love you Come on. 내 손을 잡아봐 그대 느낄 수 있게 다 좋은 girl 나의 baby girl 하루 종일 나는 네 생각만 하는 girl 내 품에 안겨봐 그대가 쉴 수 있게 너와 함께 남은 모든 옷 Baby girl, smartphone now. Yo, 때로 놔두기도 하겠지만 상처 주지 않을게. 때로 너무 힘이 들겠지만 영원히 함께할게. 그래, 너만 있으면 돼. 나는 못해, 너 안 하면 충분해. 내게 말해, 네가 너무 힘들 땐 되어줄게. 그대만의 슈퍼맨. 하루 종일 나는 네 생각만 하는 girl 내 품에 안겨봐 그대가 쉴 수 있게 너와 함께 아무것도 놓게